시대 다 지나간다. 쾅쾅 닥쳐라. 흥년아 흥년아 할 새 없다. 늘 상산이야. 광해 끊어 나서라. 백두산 호랑이 따오. 일다리 세워놓고 궁수살이 졸라지. 친다 옷을 입고 다 붙여서 기